남해 더 이상은 걷지 못해 왜 이러지 난 모르겠어 예전 같지 않은 눈빛 빛을 잃은 듯한 future 이건 뭐지 Close my eyes, 떠올라 수만 가지 things 어린 시절의 green 나의 미래의 신성 yeah, 이루어진 건 잘 없지만 그래도 그때만큼은 즐거웠지 나는 여전하게 빛내 시간이 지난 뒤에 또 아무렇지 않게 날았으면 내 저 위에 또 왜 위에 구름 위에 불안감도 비워내 잠시 남아 여길 떠나 멀리 warning 걸어가자 천천히 넘어지지 않도록 보자 돌아볼 수 있도록 괜찮아 잘했어 내가 뭐 어쩔 거야 세상은 운이야 날아가자 너 hey, hey. 많은 걸 볼수록 확실할 테니 멀리 넓수록 가벼워져 갈 테니까 Warning 떠나자 이대로 너도 나도 불안할 테니까 나이니까